바라보며 다가오는 아가씨 바람과 춤을 추는 킹스머리 레이디 날 스치는 은은한 향에 세련된 스타일리쉬 네 미소는 달콤한 롤리팝 넌 나의 ultimate oh my god 첫 눈에 반했다고 가슴이 속삭여 믿을 수 없는 이 순간 눈앞에 펼쳐져 널 본 순간 내 머릿속이 멈춰 느낌이 하 조금 더 가깝게 내게 그녀는 걸어와 뚜렷한 아무 꿈이 내 눈에 들어와 그녀가 품이는 꿈이고 totally fine I like it like that 제발 꿈이 아니기를 바랬던 말해 난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고 다 그쳐 용기를 내 이런 느낌 처음인데 lady please 한 번만 날 바라봐 줄래 Baby boy 달콤한 그대 느낌 Baby boy 아찔한 그대 목소리 귀여운 미소도 그 표정도 그리 나쁘진 않아 Baby boy 상큼한 그대 향기 Baby boy 잔드름 그대 모습이 그대와 꿈을 꾸는 Like a girl's with nice pretty smile like sunshine 한 걸음 한 걸음 너에게 다가가 She was telling me why waste my time 단지 호기심만 있으면 그걸로 되니까 Take it slowly you still give me a little honey darling 한번 믿어봐 진짜 널 사랑해준 남자 걱정은 마 너에게 걸어가 날 걸어볼까 What's your name girl? What's your name? Baby 여기서 딱 한마디만 okay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it's okay 망설이지마 okay 라고 말해줘 yes yes 그래 그렇게 That's all I need to get me in a good mood 이렇게 만남을 이어준 땐 got I found you Holla at your boy lady please What's your name girl? What's your name girl? Baby boy 달콤한 그대 느낌 Baby boy 아찔한 그대 목소리 귀여운 미소도 그 표정도 그리 나쁘진 않아 Baby boy 상큼한 그대 향기 지금 이 멜로디처럼 내 맘은 설레 Take it slowly, you pretty beauty darling What's your name girl? Can I call you? Where you live girl? Can I see you? 널 원하는 girl, cause I need you I will call you, 전에 need you, lamb